남아나나 날마다 쓰러지고 또다시 일어서지만 달라진 건 없는가요 세상길 걷다가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어 하루를 울었으면 하루 눈을 써야 해요 그래야만 견딜 수 있어 앤드빛 그 고운 듯볼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살며시 키스를 해주면 그대는 잠에서 깨어나 나에게 하얀 미소 지을까 그대여 어서 일어나 차가운 가슴을 녹여요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또다시 시작되는 아침을 걸어봐요 그대 곁에 나 있을게 그대 곁에 나 있을게